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즈음에서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내각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9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